너와 나 함께한 이 밤 빛나는 별들 아래 카니발의 열기 속에 우린 점점 더 뜨거워져 미룸 속에 몸을 맡겨 자유로운 우리 마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 이 순간을 즐기자 카니발의 밤 지금 여기 모든 것이 완벽해 너와 나 세상이 멈춰 카니발의 밤 지금 여기 모든 것이 완벽해 너와 나 세상이 멈춰 천천히 얼핏 아래서 웃으면 잊고 싶지 않은 이 밤 영원히 기억할 거야 우리의 카니발 여기 모든 것이 완벽해 너나 세상 멈춰 춤추며 하늘의 밤 지금 여기 깨는 것이 완벽해 너와 나 세상이 멈춰 춤추며 함께 잠시 보냐 밤의 주인공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